너도 왜 날 아프게만 하는데 날 떠나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도 몰라 몰라 Baby 네가 뭔데 날 자꾸 울리려만 하는데 날 돌아서려 하는데 왜 아직도 날 아프게만 하는데 여자는 시작은 나